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8돌세 즈음에서 16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러시아 국가회의 로저 친손 의원단 단장인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외무성 순회대사, 자부드라 신문사 책임 주필과 외무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손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등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의 일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용상미술 작품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17일 울라지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에서도 연회가 있었습니다.